허브스 뉴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 공정 선거지원단을 모집합니다. 근무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3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특정 정당 그리고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당원이 아니며 법학 전공 학위 소지자 또는 휴학 중인 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LINC 3.0 사업단에서 CES 2025 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활동기간은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입니다. 활동기간 중 해외 체류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양대학교 LINC 3.0 사업 참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INC 3.0 사업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20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신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신청서와 필수 서류 제출 후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온라인 사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계가 의대생과 전공의 대표, 여야 대표,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실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총 6인으로 구성된 여야 의정 끝장 토론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8일 김재현 대한선부인과 의사회 회장은 여야 의정 협의체 끝장 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5 대학 입시 수시원서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을 맞아 명절 상여금을 주는 기업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이니 기업 470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47.7%가 지급한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가 1위였습니다. 이는 상여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선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압델마드지드 테분 대통령이 득표율 약 95%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알제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테분 후보가 563만 표 중 534만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분 대통령은 2019년 당시 대통령이 5선을 노리다가 전국적 퇴진 시위로 물러난 뒤 12월 대선에서 5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테분 대통령은 군부와 기성 정치권의 지지를 받았지만 득표율에 비해 투표율이 높지 않아 상대 후보 캠프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1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이채령, 기술의 박가람, 담당의 강태영이었습니다.